밤이 잠사요. 슬슬이 불어오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밀려오네요. 외로이 젖어오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이름 불러보네요. 그 이름 불러보네요.